Hello, come into my place. Yeah, yeah, yeah, yeah. Give me sit on my space. Yeah, yeah. 여기서 내 시간은 slow 두는 시선은 no no 내게로 와 so fun 지금 기분에 맡겨 feel it hey hey 어서 들어와 널 더 알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는 날 만나 보고 싶다면 궁금하다면 follow 아무 말도 마 oh oh 이건 나의 비밀 계정 같은 거든 그런 거니까 여기선 자유로워 우리 모두 다 말이야 나를 볼 때 반짝인 그 눈빛이 좋아 어지러지래 feel good 아찔아찔해 feel good 지금 내 기분은 rainbow in the sky 두근이 밟고 올라가 by my side 다가와 조금 다른 나를 만나게 해줄게 cause I feel so good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feel good